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 고백서의 제15장 생명을 얻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Repentance unto life, 생명을 얻는 회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메시아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첫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은 너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약속이다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처음 이 설교한 메시지도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회개. 침례 요한도 회개이고요. 예수님도 공생의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과연 성서적인 회개는 무엇인가? 그 회개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였는가? 오늘 신앙고백서 제15장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에 관해서 제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87문이에요. 이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중요한 진리를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그게 질문이에요. 답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이다.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긴 걸 다 외울 수는 없고 이제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종류의 회개도 많다는 얘기예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도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도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나요 안 했나요? 가룟 유다 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잖아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그거 도로 갖다 줬어요. 그거 그동안에 쓰지도 않았나 봐. 도로 갖다 주고 그리고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제사장들을 가룟 유다 이용해 먹는 게 목적이었지 뭐 가룟 유다의 무슨 영생이 어떻게 되고 영원이 어떻게 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은 30 갖고 오고 잘못했다니까 야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은 30 우리 그런 돈은 우리 안 받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죄져 갖고 받은 돈을 우리가 왜 도로 받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가룟 유다의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은 했어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만 생각했지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허물은 알았지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는 않은 거예요. 참된 회개는 자기의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재판받는 현장에 가봐도 재판, 거기 보면 죄수들 재판받잖아요. 그럼 죄수들이 나 잘했습니다 하는 죄수가 어디 있어요? 다 잘못했다 그러지, 뉘우친다 그러지. 그러니까 10년 때리고 5년만 때려달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뉘우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뭐 뉘우친다고 해서 그들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한 건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뉘우치긴 해도 생명 얻는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그 회개는 repentance unto faith, unto life, 생명을 얻는 회개 이렇게 돼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생명 얻는 회개는 누가 주는 건가? 생명 얻는 회개의 원천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고백서 15장 3항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이다 그랬어요. Evangelical grace, 은혜이다. 이 복음적인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인간의 업적이나 공로가 될 수 없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원천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로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신다. 그럼 회개의 원천은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알아가지고 회개하는 것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다.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아 내가 지금부터 회개하랍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아 내가 진실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해야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에 대해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누가 주셨도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넬료가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성령을 받게 되고 이렇게 돼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럼 생명 얻는 회개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나? 모든 사람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는 15장 1항, 1항을 읽어보죠. 1항 시작. 성숙한 연령에 도달하여 회심하게 된 택자들도 그 이전에는 자연 상태 속에서 살며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쫓게 되지만 하나님은 유효적 소명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나?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주신다. 택자들도 이 유효적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생명 없는 회개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택자들이 성숙한 연령에 도달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것은요 우리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유아 세례, 유아들이 유아들이요 구원받았다 말을 합니다. 유아들은 회개할 능력이 없잖아요. 뭐 죄진 것도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유아가 뭐 내가 죄졌다고 통회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숙한 연령에 도달하여 회심하게 된다 하는 말은 반드시 뭐 40살, 50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도의 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연령이 되어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연령이라는 말은 우리 침례교회는 유아들의 믿음과 회개를 인정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아들은 회개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억지로 세례를 주고 알지도 못하는데 세례를 주고 뭐 너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유아 세례는 아주 성경적인 제도가 아닌 것이죠. 저는 뭐 장로교의 대부분의 그 신학을 동조해요. 그러나 유아 세례만큼은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도 유아 세례를 인정한다는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침례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는 그 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장로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 생명 없는 회개의 원천은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죄의식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만드신다. 누구에게 주시나?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죽어도 회개가 뭔진 모르고 회개 안 하고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의 두 가지 요소는 뭐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가 되려면 하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뭐 회개가 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누구를 향하여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회개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참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로다. 이것을 딱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됐나?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서 15장 3항 중반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의 많은 사악함을 깨닫는다. 자기 죄의 사악함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 나는 의인이야. 내가 한 80% 잘했는데 20% 잘못했어. 이런 사람은 그 회개한 거 아닙니다. 엉터리예요 그것은요. 내 죄가 참으로 많은 사악함을 가지고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럼 내 죄의 많은 사악함을 깨닫는다는 건 뭐냐? 첫째로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는 못된 죄성이 있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하는 뼈저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한 이후에 반성문이에요. 유명한 반성문이 시편 51편인데 반성문을 쓸 때 내가 딴 건 잘했는데 요거 한 가지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가 잘못해도 아빠 나는 항상 잘하는데 요번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반성문 써갖고 오면 더 때릴 것 같아요. 더 때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인정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벼락을 맞아도 열 번은 더 맞아야 될 존재다. 이걸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트럭에 쳐 죽어도 수십 번은 더 쳐 죽어야 될 존재인데 앉혀주고 살아있다. 이제 이걸 깨닫는 것이죠.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5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실로암 망대에 죽은 18명보다 의로우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리라.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이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 왜 해야 되나? 망하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회개,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을 벗어날 수는 없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을 벗어날 수는 없도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그러니까 흑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뇨. 또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흑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듯이, 또 표범이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너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을 벗어날 수 없다.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진노를 당해야 될 존재인데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향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죄성에 대한 참된 죄의식이 생명을 얻는 회개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동창들 만나면요, 예수는 안 믿어. 예수는 안 믿는데 아주 착하게 삽니다. 예수 안 믿고 아주 착하게 살아. 근데 또 한쪽에는 예수도 안 믿고 술 잔뜩 먹는 녀석이 있어. 그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인데 내가 너 명함 좀 달라. 우리 성도들 문제 있으면 너한테 좀 소개하겠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소개하지 말래. 자기가 승소한 적 한 번도 없대. 나 그런 변호사는 처음 봅니다. 아, 그런데 하여간 코가 빨개. 약주 너무 먹어가지고 코가 빨개. 근데도 살기는 또 오래 살아. 귀를 보면 아주 무슨 귀가 이만해. 그래서 너는 아주 술 먹어도 살기는 오래 살겠다. 귀가요 이만합니다. 근데 술은 겁내 잘 먹어요. 아,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한 사람은 술 안 먹고 착하고 예수 안 믿고, 한 사람은 술 잔뜩 먹고 예수 안 믿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도 안 믿고 술도 안 먹고 착하게 사는 놈은 아주 소망 없는 놈이라고. 예수 안 믿으면 술이라도 잔뜩 먹고 죄 짓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술만 처먹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이 땅으로 살았나. 아, 이렇게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술 잔뜩 먹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 구원에 가까워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게 술 먹는 게 나쁘냐.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예수도 안 믿으면서 착하게 사는 놈이 훨씬 나쁜 놈이다 그랬죠. 아,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뭐 아주 자기가 부처 반토막이다 이러고 사는 사람은 아주 예수 믿기 힘듭니다. 막 죄 가운데 헤매고 그러다가 아, 나는 죄인이로다. 내가 스스로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도다. 나는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옥 떨어져가지고 영영한 고통을 받을 건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존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될 존재라는 걸 첫째로 알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죄를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앞에서 회개하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뉘우치긴 했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는 가짜 회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바울이 설교하고 다닌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죄 용서를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저는 28살 때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됐어요. 참 술구덩이에 살다가 술구덩이에 살고 죄구덩이에 살다가 생명 얻는 회개를 딱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됐는지 나도 몰라요. 모릅니다. 난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 괴롭고 내 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완전히 망하고 멸망하겠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는 메시지 하나를 딱 발견하고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것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다고. 그런데 참 그 고백을 한 이후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오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으리,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에요. 술 끊어져, 담배 끊어져, 뭐 다 끊어지고 나쁜 거 끊어지고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사람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생명 얻는 회개에 포함되는 사람의 행동은 어떤 건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세 가지 행동을 보이게 돼요. 첫째는 죄를 슬퍼하고, 둘째는 죄를 미워하고, 셋째는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게 돼요. Grief of sin. 죄를 슬퍼하죠. 에스겔 36장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기 스스로를 밉게 봐. 그러니까 죄를 슬퍼하는 거죠. 하, 내가 어쩌다 그런 인생을 살았나?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았나? 스스로 밉게 보는 것이죠. 요나서 3장 6절에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앉으니라. 사람이 굵은 배를 입고 제 가운데 앉았다. 이건 죄를 슬퍼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슬퍼해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참으로 슬프다. 내가 어쩌다가 그런 죄를 지었나? 내가 소시적에 참 모르고 그런 죄를 지었구나. 죄를 슬퍼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슬퍼함도 없고 미안한 감도 없고 이런 사람은 그 회개한 거 아닙니다. 또 두 번째 행동은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돼요. Hatred for sin. 죄를 미워합니다. 시편 37편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랬어요. 생명 얻는 성도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악을 미워하고 전에는 악이 좋았는데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가만히 예전에 다녔던 술집을 그 앞을 지나가면 내가 왜 저런 데 가서 돈 쓰고 빚지고 아 그래가지고 결혼식 축의금 급이 갚느라고 다 쓰고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왜 저런 데 컴컴한 데 가가지고 그럴까? 그랬을까? 아니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사람의 세 번째 행동은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턴 돌이키는 거예요. Reversal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에 하나 있고 신약에 하나 있어요. 구약에 하나는 요엘서 2장 1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히브리어 동사 중에 유명한 동사 슈브. 뭐라고요? 슈브 하면 돌아오라예요. 슈브.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란 헬라말로는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 방향을 확 돌린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어의 슈브도 돌린다는 것이고 헬라어의 메타노에오도 역시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죄를 근심을 하기는 해.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게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이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어서 죄를 많이 지었어. 귀신 들어갖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귀신이 많이 들게 되면 방탕하게 돼요. 사람이 술 먹으러 다니고 바람 피러 다니고 그건 뭐냐? 다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속에서 귀신 들어가지고 야 너 오늘 쓸쓸하지? 바람 피러 가라. 그러면 또 쑥 가는 거야. 돈 마누라한테 돈 어떻게 훔쳐갖고 가는 거예요. 바람 피러. 그 귀신이 시키는 겁니다. 또 술도 속에서 시켜요. 야 오늘 어째 출출하지? 빈대떡에다가 그 소주 한 병 먹으면 너 괜찮겠다. 그러면 귀신이 시키면 또 쑥 그러 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파리 머물고 그래가지고 빈대떡 신사 노래도 나오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왜 술집 가갖고 그렇게 술값 못 내고 나올 때 우도 터지냐 그런 노래 있지 않았어요?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아 이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다 노래로 만드나 모르겠는데 빈대떡 신사. 그렇죠. 귀신이요 막 들었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아주 영권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을 내쫓아 예수 이름 안 써도 내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럼 귀신이 나갑니다. 나가요. 아 제가 학원 강사를 할때 신학교 다닐 때 학원 강사를 했는데 그때 지리 선생님이 한분 계셔서 아주 인상이 상당히 험한 분이었어. 인상이 험하고 무서웠어요. 학생들도 몽둥이를 잘 때리고. 근데 그 지리 선생님이 자기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한번 인상 쓰고 소리 빡 지르면 귀신이 나간대네. 예? 그래서 야 참 신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신자가요 귀신 들었다가 누가 와서 귀신을 내쫓잖아요. 구슬을 해가지고 귀신이 나갔다. 좋아요. 귀신 나간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면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서 채워져야지. 귀신이 나갔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아이고 어디 들어갈 데가 없네. 이러고서는 원래 나왔던 집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근데 갈 때는 혼자 안 가고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더 들어온 거 일곱 마리 데리고, 그동안에 이제 나가가지고 친구들 사귀었잖아요. 더 들어온 거. 이래가지고, 야, 니네 갈 데 있냐? 그럼 없다. 그러면 나왔던 집이 비었는데 다시 가자. 이래가지고 더 더러운 거 일곱 마리를 더 끌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전에는 한 마리만 들어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하나하고 일곱 귀신 더 흉악한 거 해가지고 합쳐서 여덟 마리가 들어오게 되었으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더라. 전에는 술만 먹더니 이제는 마약까지 하고 다니고 이렇게 되더라. 전에는 그냥 바람만 피더니 이제는 동성연애까지 하고 그렇게 되더라.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뉘우쳤다. 그래가지고 내가 귀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 뭐 그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로 탁 돌아가야 돼요. 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우면 안 돼요. 욕심을 비우라 그랬지 언제 마음을 비우라 그랬어요? 욕심을 비워야지. 욕심이 큰 걸 그걸 비워야지 마음을 비우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기도한다고요? 그것은 귀신 들리는 첩경이에요. 무슨 뭐 관상기도를 하신다고요? 마음을 비우고 관상기도요? 그런 사람은 조금 있으면 귀신 들려갖고 이상한 헛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헛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 그러니까 찬송가도 그거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돌아와, 돌아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다음 가사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 생명 얻는 회개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증거는 뭐냐? Evidences, 증거가 뭐냐?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복종, Obedience,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은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갖게 돼요. 목적이 뭐냐 물으면 나는 하나님에게 복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는 말씀대로 범사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확고한 결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래도 또 보면은 가서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께 복종 안 하고 그런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한 사람은 그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순종의 첫 번째 행동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침례 받으러 안 받는다 그래요. 안 받겠다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침례를 못 받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뭐 진실로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나 시간이 충분한데도 안 받고 사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대전 있을 때 그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학원 강사라면서 학생들 졸기만 하면 복음을 전했어요. 나병 특집 짠짠짠. 그러면 졸다가 눈 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놈은 지옥 간다고 공갈을 막 치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구원받는다 하면 휘휘 예수님 영접하기 싫다 이거지. 물러가라 이거. 예수님 물러가라. 뭐 이러더라고요. 학생이 후이 후이. 아, 그러더니 그 학생이 그 대학을 들어가고 한데 그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됐어. 아버지가 죽기 5초 전이야, 5초 전.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5초 전인데 할 일이 뭔가. 그러니까 자기는 믿지 않아도 그래도 혹시라도 아버지 믿고 천국 가도록 해드린 게 최고 효도겠다 생각해가지고는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전 신방 좀 가달라 해가지고 부목사님과 함께 가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 얻는다 믿을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무 기운이 없어. 오로지 할 수 있는 기운은 손가락 까딱거리는 거야. 그래서 믿으려면 손가락을 까딱거리라 했더니 이 사람이 손가락을 까딱거리더라고. 그 뭐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 게 뭐야. 손가락을 까딱거리는 거야. 아, 그런데 그 사람이 병원에서 금방 나가면 장례 치를 테니까 나가라고 했는데 저녁 때 되니까 다시 오라 그래서 가보니까요. 일어나 앉았어. 일어나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아이, 깜짝 놀라서. 아니, 웬 할렐루야를 하냐. 그러니까 아,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 할렐루야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천국서 배웠대. 다 가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더래.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서는 아, 그 왜 다시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두 가지를 하나님이 물어보더래. 너 침례 받았냐. 그래서 안 받았다 그러니까 가서 받고 오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침례 받으려고 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 더 살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진짜 침례 받고 제 발로 걸어 나와서 대응 침례교에서 침례 받고요. 그리고 자기 평생 자기 마누라한테 해주고 싶은 게 세탁기 사주는 건데 자기 마누라가 평생 손빨래를 한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죽기 전에 돈 모아놓은 거 가지고 세탁기를 사주고 그리고 6개월 더 살고 침례 받고 천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받고 변하는 걸 딱 보더니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어. 그 아들도 예수 믿고 그 며느리는 전도사가 됐어. 전도사 신학교 나와가지고 대형 침례교 전도사 했어요. 그걸 다 믿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께 복종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서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를 구별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구별하고 있는데 하나는 생명 얻는 회개, 또 하나는 구원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합니다. Repentance unto faith 하고 Repentance unto salvation. 그럼 이게 뭐 같은 거 아니냐?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신앙 고백서는 그걸 다르게 구별을 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런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명명한 회개는 오히려 구원받은 상태 안에서의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 낫습니다. 구원받은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내주하는 죄성과 유혹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죄를 지었다든가 베드로가 죄를 지었다든가. 그러나 다윗과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아 구원을 상실할 수 없는 은혜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죄악을 이기고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구원받은 상태 안에서의 회개라 그랬어요. 이런 회개는 일평생 죄가 있을 때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을 목욕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상태 안에서의 회개는 repentance in salvation, in salvation. 이것은 매일 더러워지는 발을 씻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매일 더러워지는 발을 씻지 아니하면 주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없다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나?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왜? 믿음과 회개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으로 오는 것이에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야. 동전이 앞이 있는데 뒤는 없는 동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는 설교자는 이 회개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5항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불신자가 생명을 얻기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신자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